브라질 주체사상연구소인 토가 최근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위대성을 상징하는 주체사상탑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. 홈페이지는 주체사상탑 사진도 함께 게재했습니다.